폼 탑니다. 이런 광고판이 전신주에 붙어 있더라고요. 솜 탄다.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인데, 예, 솜 탄다는 거요. 오래 써서 눌린 목화 솜을 다시 부풀려서 펴는 거를 말하죠. 합성 솜, 양모, 오리털, 뭐 이런 이불이 흔해지면서 목화 솜 이불 타는 모습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지친 듯이 눌리고 눅진해진 이불. 솜 타는 집에 가져가면요, 참 신기하게 새솜처럼 부풀어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솜에다가 어머니가 이불 호청까지 풀먹여서 새로 해놓으시면 그 위에 누울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지치고 눌린 솜을 새솜처럼 만들어주던 기계, 솜틀. 이 솜틀처럼요, 봄이 우리를 보송보송 새로 부풀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새로 호청을 빨고 풀을 먹이고 새솜 같은 느낌을 곱게 맞을 준비를 해야겠죠? 아침 영화 음악 오늘 첫 곡, 영화 올페 중에서 봄을 찬양하며 깐티꼬 아나트레짜 들려드렸습니다. 프랑스 감독이 만든 흑인 올페를 보고서는 브러셀 감독이 우리 이야기인데 하면서 2000년에 다시 만든 영화죠. 올페 중에서 들려드렸어요. 이제 봄이 정말 성큼 다가와서 봄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봄 기운이 이렇게 가득할 때는 바로 이럴 때는 그렇게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해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쯤에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 기묘한 그 기운이 있잖아요. 그 기운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저는 항상 배낭 메고 어딜 떠났던 기억이 있는데 참 마침 서울 송파구 잠실 5동에 이수진 씨의 편지가 제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아주 뭐랄까 아주 노란색이에요. 그 개나리색보다 좀 더 밝은 레몬색 노란색 반짝이는 편지지에 수진 씨가 여행 다녀오셔서 쓴 글을 여기다가 적어주셨는데 언젠가 제가 영화 툼레이더 중에서 한 곡을 들려드렸거든요. 수진 씨를 위해서. 그랬더니 그 음악을 듣는 순간에 영화의 배경이었던 앙코르와트가 눈앞에 쫙 펼쳐지고 갑자기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캄보디아로 가는 여행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캄보디아에 다녀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독이라는 거 아직은 약이 되는 나이라고요. 여독이요? 그거 아주 아주 나이가 들어도 약이 될 때가 많아요. 돌아오는 길에 막힌 필름 속에 비춰진 제 모습보다는 이렇게 타이핑하고 있는 일상의 제 모습이 낯설 정도입니다. 시작은 어떤 대상을 찾아 떠나는 다분히 목적성 있는 여행이었는데 정작 돌아와서 남는 것은 그 길 위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의 추억인 것 같다고요. 말 한마디 없이 눈빛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애정이 한껏 묻어나곤 했습니다. 맑은 바다, 따뜻한 미풍, 아름다운 산호초, 난생 처음 보고 타본 신나는 바나나 보트와 여성 호르몬 가득한 호객 청년,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한 고마운 친구들, 행복에 겨워서 자꾸만 눈물이 나도록 만드는 이 소중한 기억들. 이렇게 여행의 이야기를 가득 적어주셨는데 굉장히 편지를 보고서도 저도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수진 씨가 앙코르와트 앞에서 큰 눈망울의 소녀가 팔던 스카프까지 한 장 편지에 동봉해 주셨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 스카프를 사실 너무 예뻐서 저 혼자 매기가 어려워서 우리 그 권영 씨하고도 우리 같이 맬까요? 막 그랬는데 아 괜찮아요. 그러면 수진 씨가 섭섭해하니까 저보고 매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참 이 편지의 마지막에 앙코르의 여행에 흔쾌히 동행해진 친구 하중이의 생일을 축하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편지가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하중 씨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리고요. 이 편지를 보니까 저도 더 이렇게 여행을 떠나고 싶죠. 아, 봄 기운은 사람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막 기운을 이렇게 생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기분 좋은 봄날 새벽에 두 번째로 들려드리는 곡은 역시 기분 좋은 곡입니다. 아, 오늘 FM 시네마테크에 지난주에 이어서 애니메이션 평론가인 황혜림 씨 나오실 텐데요. 황혜림 씨 나오시기 전에 우리 먼저 이 곡 들어볼까요? 인어공주 중에서 가제 세바스찬이 부르던 곡 있죠? 정연우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 Kiss the Girl 들어보죠. Percussion Strings Winds Words There you see her Sitting there across the way She don't got a lot to say But there's something about her And you don't know why, but you're dying to try. You wanna kiss the girl. Yes, you want her. Look at her, you know you do. Possible she wants you to. There is one way to ask her. It don't take a word, not a single word. Go on and kiss the girl. Sing with me now. 샬랄랄랄랄라 by your by look at the boy too shy ain't gonna kiss the girl shalalalalala it got sad and it was changed but you gonna miss the girl FM 시네마테크 지난주에 이어서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예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시간 잘 들었다고 청취자들이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런데 하면서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이선희 씨가 미국 비주류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실 때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인 피터전과 MTV 애니메이션 얘기 빠진 것 같아서 섭섭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저도 게시판을 체크해봤더니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네. 한 주만 기다려주시지 다음 주로 미뤘는데 바로 지난주에 그 우리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전 세계의 관객들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미국 헐리우드의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셨고요. 네. 그 뒤에 그 외에 비주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네. 오늘은 예, 우리 이선희 씨가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겠죠? 네. 이 두 번에 나눠서 이제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일단 그 80년대 MTV의 출발과 함께 또 시작됐던 MTV 애니메이션 얘기를 이제 한 줌 밀어놨는데요. 네. 발 빠르게 먼저 소개해주셔서 저도 보고 바로 아, 다음 시간에 꼭 되게 충분한 정보를 드리도록 했어야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잠깐 한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 한 가지 좀 수정을 할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예. 제가 마지막에 이제 더 앞으로 소개해드릴 작품들 얘기하면서 올해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던 영국산 애니메이션들 얘기를 했는데 네.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 하면 영국이 유명해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수상한 작품은 호주산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다음에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드리고요. 아,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을 일으켜서. 네, 그리고 뭐 일단 그 지난주에 쭉 말씀드렸던 게 장편 애니메이션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이제 초기부터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즈니와 워너 장편으로 먼저 장편과 TV로 이제 시작했던 이제 애니메이션의 흐름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이 60년대에 TV가 보급이 되면서 장편 애니메이션이 좀 아무래도 극장가에서 그 쇠락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맞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TV 시리즈들이 좀 발달을 하게 되고, 네. 예, 그런 흐름의 끝에 이제 태어난 게 이제 80년대 MTV의 출발과 함께 이제 새로운 무대. 특히 이제 이 MTV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디즈니나 워너 같은 기존의 주류 스튜디오들에 비해서 다른 전략을 세워야겠다라는 출발점이 일단 명확했을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MTV 하면 음악을 좋아하는 관객들이 많은, 시청자들이 많고, 방금 또 이제 그 MTV라는 브랜드 네임에 굉장히 또 충실도가 높은 그런 시청자들이 많다 보니까 MTV는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네. 때, 예. MTV는 일단, MTV 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디나 로고부터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10초짜리부터, 네. 뭐 한 3, 4분짜리까지. 그러니까 이런 짧은 스팟 같은 것부터 일단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하자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리퀴드 TV라는 이제 91년에 출발한 TV 시리즈를 통해서 짤막짤막한 단편들, 특히 이제 디즈니나 워너에서 할 수 없는, 그리고 TV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좀 독특한 상상력과 스타일을 가진 작가들에게 무대를 제공하자라는 전략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소개드렸던 빌 플림턴 같은 작가도 예. 예, 처음에 이제 정말 그 정장을 입은 두 점잖은 신사가 서로 이제 얼굴에 펀치를 날리면서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그 입이 대포를 가려서 총을 쏘기도 하고 네. 그런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우화와 같은 그런 작품을 MTV를 통해서 선보이면서 이제 개인의 활동에도 탄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리고 그 청취자께서 지적해 주셨던 비비스와 버트헤드라든가 네. 다리아라든가 또 한국계 애니메이터 피터 정이 참여했던 이온 플럭스 같은 시리즈들이 이제 MTV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 시리즈들의 그 특징은 뭔가요? 비비스 버트헤드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잠시만 네. 얘기해 주신다면. 비비스 버트헤드는 지금도 이제 MTV에서 심야 시간대에 방영이 네. 되고 있는데요. 저희 국내에서도 볼 수 있는. 네. 이제 뭐 특징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류에서 볼 수 없는 상상력.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과 농담의 수위가 지극히 그 시청하는 시청자 이상을 예. 겨냥한 작품들이 많다고 해야겠죠. 비비스와 버트헤드 듀오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할 일 없이 TV 앞에 죽치고 앉아서 뮤직비디오를 보는 게 거의 유일한 낙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저 변두리 두 청소년들의 이야기라고 쓰는데요. 네. 그래서 정말 뭐 외사를 쿨 또는 썩스, 그러니까 짱이야 아니면 꽝이야 네. 두 가지로 판단하면서 이제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촌평들을 나누는 쟤는 멋있지 않니? 저 너무 음악이 꽝이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MTV 뮤직비디오들 소개하는 네. 일종의 예, 애니메이션으로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이 두 청소년 두 십대들의 이제 별 뭐 친구도 별로 없고 그냥 둘이서 맨날 이 입담을 나누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그야말로 이제 어떤 이들은 이제 평화기를 90년대 어떤 청춘들의 초상이다 네. 좀 소외된 청춘들 초상이 네. 아닌가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또 이제 실제로 10대 이상의 시청자도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네.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리아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그 청취자분들이 아주 인기가 많아서 또 독립해서 시리즈로도 나왔고요. 투니버스에서도 방송했고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못 봤어요. 비비스 버트헤드는 봤지만. 네, 이 비비스 버트헤드가 93년부터 97년까지 시리즈로 방영이 됐는데요. 다리아 시리즈는 이 비비스 버트헤드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던 다리아 모겐도퍼라는 우등생 캐릭터에서 출발했습니다. 아, 예. 비비스 버트헤드가 이제 약간 멍청하고 할 일 없는 백인 나고자야라는 정서로 살아가는 10대들의 얘기라면 네. 다리아는 그 반에서도 공부 잘하는 우등생 축이지만 또 다른 고민을 갖고 있는 소녀 캐릭터인데요. 이제 안경을 끼고 그렇게 예쁘지 않고 그래서 어떤 10대 문화의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인기인이 되는 것 네. 뭐 파티에 참가하는 것 어떤 이런 그러니까 미국 10대들의 어떤 한해 주류 문화로 취급되는 것들에서 자유로워지고 싶고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그 문화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하면서 이제 세상을 정말 이 다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Six Sad World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세상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부모 세대, 히피 세대가 부모 세대가 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크게 달라진 것도 네. 없고 하는 그 10대의 어떤 감성과 그 성장기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또 이제 다리아 특유의 아주 지적인 냉소로 시니컬하게 뒤집어 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비스 버트에다 출발은 같은 지점에 있지만 또 그 각각의 소유한 코드는 좀 다른 그래서 각각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인기를 얻었었죠. 네, 아까 제가 90년대 그 10대 초상으로 비비스 어바웃헤드를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젊음의 고민을 이 다리아 시리즈에서도 볼 수 있었겠군요. 그러면 MTV 시리즈의 그 MTV 출신의 그 어떤 애니메이션들 뭐 특징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잡혀지나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소재 다 어떤 네. 기존의 그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을 주 시청자로 하는 주류 방송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소재들이었고요. 그만큼 대사의 수위 역시 이제 비비어서 버테그트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 두 사람이 가장 큰 관심사는 멋진 헤비메탈 밴드와 또 이제 하나는 사춘기의 어떤 성. 예. 예.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다룰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고요. 다리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 세대,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문화 이후의 세대들이 이제 어떤 상실감을 갖고 있고 또 히피 세대인 부모들이 한때 공유했던 어떤 이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네. 또 지금은 어떤 그 이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듯한 혹은 변질될 듯한 느낌도 받는다라는 이런 또 당대 미국 사회의 어떤 예, 의식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소재부터가 네. 일단 굉장히 다르고요. 그림체 역시도 그 비비사 버트헤드 캐릭터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뭐 잘생겼다라거나 뭐 귀염성이 있다라고는 하기에는 네. 예. 좀 기계 예, 저 기계하고 아, 과격한 예. 쪽에 다 예. 가깝죠. 그리고 그 또 하나의 그 MTV 시리즈인 이온 플럭스 같은 경우도 제 피터 정의 캐릭터 디자인을 했는데요. 굉장히 그 주류에서는 볼 수 없는 파격적인 일러스트 스타일의 디자인, 약간 유럽식 SF 일러스트 같은 그런 분위기의 디자인으로, 그리고 또 가상의 시대에서 활동하는 이제 비밀 첩보요원 이온 플럭스라는 여성 캐릭터, 약간 네. 여전사 캐릭터를 내세우면서 또 그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 이미지와 스타일을 보여준 작품으로 예,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피터 정이 감독과 디자인을 맡으면서 이름을 알리게 됐고요. 예, 그래서 한국계 애니메이터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도 하죠. 네. 자, 이 우리 음악을 한 곡을 듣고 네. 이 MTV 계열의 어떤 애니메이션, 비주류 애니메이션의 또 다른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비비스와 버트헤드 중에서 아이삭 헤이스의 Two Cool Guys 들어보죠. 네, MTV 애니메이션 BBS와 버트헤드 극장판 중에서 음악을 골라서 들려드렸습니다. 아이삭 헤이스의 Two Cool Guys. 자, 오늘 FM 시네마테크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일임 씨와 함께 MTV 애니메이션 비주류 미국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BBS와 버트헤드라든지 MTV 애니메이션 전부 TV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예, 극장판으로 예. 나오게 된 건 이제 그 TV 시리즈 인기를 힘입어서 나오게 됐는데요. 네. 사실 모두 TV 애니메이션. 이고요. 예. 좀 전에 들으신 아이삭 헤이즈의 목소리는 사실 그 사우스 파크에서 예. 요리사 캐릭터 언제나 아이들이 헤맬 때 아주 질퍽한 조언을 해주는 요리사 캐릭터의 목소리와 이제 음악을 맡고 있기도 한 가수인데요. 예. 아이삭 헤이즈는 이런 감성에 맞는군요.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그 사우스 파크의 창시자들도 네. 트레이 퍼커, 매트 스톤 두 감독도 비비서 버트헤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우스 파크 같은 감성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연결 지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MTV 애니메이션이요. 기존의 애니메이션, 주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장편 애니메이션,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어떤 새로운 피가 분명히 됐겠죠?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 아까 초반에 MTV 애니메이션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디즈니나 워너와 다른 차별화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런 젊은 작가들의 독창적인 무대가 되어줬던 게 가장 클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꼭 MTV, 비단 MTV, TV 애니메이션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TV 시리즈의 제작 방식 자체가 이제 계속 발달해 오면서 네. 극장용 장편과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를테면 극장용 장편 같은 경우는 이제 24초의 풀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서 각 프레임마다 동작을 일일이 그려서 예, 예 거의 뭐 그 셀 매수를 많이 사용해서 네. 예, 제작되는 풀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했다면 그래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동작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네. 실사임을 못지않게 어떤 유연하다라는 평을 많이 듣는데요. 기존의 그 장편 애니메이션들 같은 경우에 TV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무래도 제작 그 방식이나 제작 시한이나 예, 또 제작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디즈니가 처음엔 고안했던 전략인데요. 좀 싸게 빠르게 만들 수 없을까 해서 1초에 24프레임을 다 동작을 그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동작들. 때로는 한 동작으로 한 컷을 가기도 하고요. 네. 예, 혹은 뭐 한 컷에서 8컷 정도의 그림만으로 이제 1초를 채우는 그래서 초당 8프레임 정도의 정말 애니메이션. 그래서 이름도 리미티드 방식. 네. 예, 제한됐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제한된 동작을 통해서 제작하는 리미티드 방식. 이제 TV 애니메이션의 하나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됐죠. 네. 저희는 사실은 애초에는 디즈니가 이 나름대로 그 제작비 절감과 제작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생각했던 전략이었는데 오히려 40년대 이후에 다른 스튜디오들에서는 이제 디즈니나 워너처럼 이렇게 메이저로서의 어떤 그런 규모, 그러니까 예산 규모나 이런 자본 규모가 없는 작은 그 중소 제작사들이 그러니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그 디즈니에서 출발한 그 방식이 오히려 다른 작은 스튜디오들에게 네.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게 흥미로운데 또 이런 표현 방식이 어떤 그 예산 자본의 문제에서 시작을 했지만 역시 또 새로운 어떤 그 지평을 여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맞습니다. 미학적인 측면에서도요. 예, 뭐 이 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TV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인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데츠카 오사무, 60년대 이후에 데츠카 오사무의 철원 아톰부터 시작해서 많은 작품들 네. 다음에 또 다뤄볼 기회가 있겠지만요. 그런 작품들에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영역을 네. 이제 본의 아니게 혹은 예. 본의로 개발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 1초에 동작을 줄이면서 예. 또 이렇게 시청자들로 하여금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정지된 영상을 사용하거나 혹은 앵글을 다양하게 하거나 네네. 예. 혹은 뭐 순간적이나 어떤 그 특수 효과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빛을 다르게 준다거나 아니면 그림체 스타일을 이렇게 정말 그 아주 펜선이 돋보이는 그림체 스타일로 해서 잠깐 정지를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 연출력과 그러니까 의도했던 효과는 아닐지 모르나 연출력과 어떤 표현 기법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고민과 시도를 낳게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성이라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예. 표현의 영역이 확장이 됐군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런 비주류 애니메이션 외에도 다른 그 어떤 주류 애니메이션계에서도 어떤 변화의 물결이 있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가 이제 안방극장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극장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하면서 60년대 중반 이후에 사실상 그 장편 시장이 굉장히 침체가 됐었는데요. 89년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리고 오늘 또 아까 들으셨던 인어공주 네. 예, 디즈니가 야심차게 다시 한번 장편 시장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된 작품이죠. 그래서 그동안 뭐 다양한 시도들, 그러니까 작품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뭐 101마리 달마시안이라든가 네. 이런 작품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기존의 백설공주 월급난장이 같은 뭐 그 시대 40년대 50년대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네. 예, 야심차게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인어공주였습니다. 근데 인어공주 역시 세계적으로 1억 달러 가까운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정말 아 드디어 애니메이션이 다시 예, 애니메이션 시대가 다시 왔구나. 맞아요. 예. 그러면서 뭐 인어공주가 89년 작품인데 그 뒤에 뭐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킹 이렇게 엄청난 성공들을 거두면서 사실은 이 작품들의 성공이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킨데 아주 주요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애니메이션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었고요. 네. 정말 그렇네요. 아주 어렸을 때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들 본 기억 외에는 죽은 고등학교 시절, 아, 저 같은 경우 네. 한동안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 기억이 없었는데 최근에 90년대에 다시 미녀와 야수 이후에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이 부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전 세계적으로 또 굉장한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죠. 라이온 킹 중에서 우리 음악을 한 곡을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What a wonderful phrase! Hakuna Matata ain't no peasant craze. It means no worries for the rest of your days. It's our problem-free philosophy. Hakuna Matata. Why, when he was a young warthog. When I was a young warthog. Very nice. Thanks. He found his aroma like a certain appeal. He could clear the savannah after every meal. I'm a sensitive soul, though I seem thick-skinned. And it hurt that my friends never stood downwind. And oh, the shame. What a change in my name! Oh, what's in a name? And I got downhearted! Can't you feel? Every time that I... Hey, Pumba, not in front of the kids. Oh, sorry. Hakuna Matata, what a wonderful phrase. Hakuna Matata, ain't no passing craze. 녹화실에서 밤샘 작업할 때 듣기 좋은 신나는 노래 부탁하셨죠. 인천 가정일동의 박다래 씨 잘 들으셨나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시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이정 씨에게도 들려드렸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Don't worry 혹은 No problem이란 뜻이라고 예전에 저희 청취자 우리 아프리카에 오고 가시는 안창원 씨가 이 하쿠나 마타타가 노 프로블럼이라는 뜻이라고 일러주셨던 것 같은데 영화 라이언 킹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FM 시네마 댓글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혜림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하쿠나 마타타 라이언 킹 그러니까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의 부활을 말씀을 하시면서 네.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9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 디즈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면서 다른 스튜디오들 역시 아, 접었던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특히 미녀와의 숲 같은 경우에 그 아카데미에서도 세 개 부문 중에서 아까 주제가상 다섯 개 후보 중에서 세 개, 세 곡이 오르는 거의 기염을 통하면서 일단 음악과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이 새로운 뮤지컬, 애니메이티드 뮤지컬이라는 디즈니의 형태가 어떤 대중적인 네.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그 대중적으로도 또 비평적으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입증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폭스와 워너, 그러니까 기존에 그 애니메이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던 혹은 이제 잠시 워너 같은 경우는 TV 쪽으로만 주력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장편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폭스 같은 경우는 97년에 실존 인물이었던 러시아 제정 말기 러시아의 실존 인물이었던 아나스타샤를 네. 소재로 한 예, 아나스타샤라는 작품으로 다시 이제 장편 시장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워너 같은 경우는 이제 75주년 워너 브라더스 75주년 이제 설립 기념 작품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내걸고 매직 스워드 아더왕의 전설을 네. 예, 소재로 하는데 이제 여성 기사를 내세워서 특이했다고 지난번에 네. 잠깐 소개드렸던 예, 작품으로 이제 98년 다시 그 장편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네. 바야흐로 이제 디즈니와 워너 외에 또 이 폭스라든가 아니면 네. 그 MTV와 어린이 채널인 니켈로디온과 네. 이런 그 다수의 미디어를 이제 갖고 있는 바이어컴 미디어 네. 그룹 바이어컴. 그래서 디즈니 워너 폭스 바이어컴의 마지막으로 또 94년에 설립된 드림웍스가 예, 가세를 하면서 바야흐로 춘추전국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을 낳기도 했었죠. 애니메이션의 춘추전국 시대라. 애니메이터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다양한 작품들을 예. 보게 된다는 건 어쨌거나 예, 예. 관객으로서도 즐거운 일이고요. 예. 또한 애니메이터들도 기존의 디즈니 스타일 그 사실적인 움직임이라든가 동물 네. 캐릭터가 많다든가 동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지겨웠던 네. 그래서 거기서 펼치지 못했던 상상력을 갖고 있던 어떤 이제 외국의 제작 인력들은 또 이제 새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또 마련하게 된 거니까요. 네. 정말 이 워너랑 폭스가 앞으로 디즈니와 대항해서 뭐랄까 새로운 애니메이션의 세계를 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그 아나스타샤나 매직 스워드 외에 또 다른 그 이들 두 스튜디오에서의 그 작품들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사실 야심차게 출발한 것에 비해서 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했는데요. 디즈니만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작품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워너 같은 경우는 또 90년대 이후에 네. 그 슈퍼맨과 배트맨을 소유한 만화 기업이죠. DC 코믹스를 합병하면서 네. 그 슈퍼맨과 배트맨도 이제 TV 시리즈 쪽으로 예. 굉장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 매직 스워드가 그닥 흥행해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바람에 예. 잠시 주춤하고 있다가 혹시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파워퍼프 걸이 이제 예. 워너의 여기서 배급됐던 작품이고요. 반면에 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나스타샤로 일단 그 제작비는 회수하는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타이탄 A라는 예, 2000년도 작품인데요. 그 SF 디즈니가 시도하지 않았던 영역이라고 평가받았던 당시에는 네. 그래서 타이탄 A로 이제 사실상 좀 실패를 맛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애니메이션 부서를 접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파트너를 맡게 되는데 블루스카이라는 이제 3D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관계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단판 작업을 주로 해왔던 크리스 웨치라는 감독이자 대표이사와 함께 새로 작품을 기획해서 성공을 거둔 게 아이스 에이지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이스 에이지의 성공으로 다시 공부돼서 다시 새로운 3D 애니메이션, 로봇이라는 3D 애니메이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냥 뭐 두 스튜디오가 비교적 야심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내지는, 담장에서 좋은 성과를 얻지는 못했던 반면에 드림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주자지만 디즈니와 드림웍스의 거의 양대 구도, 네. 대결 구도가 이제는 정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만큼 이런 성공을 거뒀죠. 여러분들. 예. 드림웍스야말로 3D 애니메이션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네. 그 지평을 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3D 애니메이션을 먼저 시작한 것은 사실 디즈니와 픽사의 토이스토리. 네. 1995년 정말 최초의 3D 장편 애니메이션이 예.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디즈니와 픽사의 그 픽사가 어떤 그 동화라는 기초를 공유한다면 그 드림웍스 같은 경우는 PDI라는 파트너와 함께 퍼시픽 데이터 이미지라는 또 다른 이제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함께 파트너를 이루면서 그 우리의 관객은 아이들이나 또 가족 관객만이 아니다. 20대 이상은 또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성인들을 겨냥한 유머와 패러디와 어떤 그런 감각을 가진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게 바로 슈렉이었죠. 네. 정말 토이스토리와 더불어서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낯설었던 기법과 질감을 관객들에게 새롭게 또 아주 새로면서도 즐겁게 받아들일 네.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천방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3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후에 그 디지털로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요소들만 가지고 새롭게 조합을 해서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처음에 사실 이 3D 애니메이션이 시도됐을 때만 해도 굉장히 무모한 시도다. 네. 일단 제작비가 많이 들고 인력도 굉장히 많이 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셀 방식이 오래 지속되어 오면서 노하우가 쌓여 있다면 너무 무모한 모험이 아니냐라는 평이 많았는데요. 그때 이제 3D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의 말은 3D 애니메이션 이제 한번 이제 캐릭터를 컴퓨터상에 그려놓고 네. 이렇게 그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면 예를 들어 이번에 슈렉 2를 만들 때 네. 예, 기존의 슈렉 캐릭터가 다 컴퓨터에 들어 있으니까 예.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3D이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그 다른 매체로서의 그 활용도 아주 네. 간편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D 애니메이션이 비싸지 않다. 그래서 지금 또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실제 제작 단가가 좀 더 싸지기도 했고요. 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3D 애니메이션이 오히려 2D 애니메이션보다 활용도가 높다는 예, 그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3D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이게 혹시 레고 블록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영화 만들기가 가끔은 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이스토리 2 같은 경우도 토이스토리 1에서의 거의 뭐 반 이상을 나왔던 캐릭터 예, 나왔던 예.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그때 작업했던 걸 그대로 이어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혹시, 예. 예, 그래서 3D 애니메이션의 그 앞날을 점칠 때 가끔씩 이런 디지털 작업들 영화가 디지털화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과연 예술가의 작업이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애니메이터들의 작업도 어디까지 이제 갈 것인가 네. 과연 그 블락 맞추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뽑아서 가지고 제 위치에다가 집어넣는 그 수준에 뭐 멈출 것인가 네. 아니면 물론 거기다 이제 아이디어를 집어넣는 것은 창작자의 몫이지만 그렇죠. 그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컴퓨터 애니메이션에 대한 낯설음, 그러니까 특히 그 토이스토리 시절만 해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방식과 틀려서 네. 뭔가 좀 공장에서의 그 제작 공정 예.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많은 예. 관객들이나 또 평론가들도. 예.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인터넷과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이 정도로 발전한 이상 그래서 정말 3D 애니메이션이라는 것도 어떤 뭐 그 표현의 영역이나 이런 뭐 아니면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에 있어서 그 2D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좀 떨어질 게 없다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이를테면 최근작 비교적 최근작인 몬스터 주식회사나 니모를 찾아서 같은 거를 볼 때 몬스터 주식회사에서 그 쫓고 쫓기는 추격신이 나오는 그 네. 문들을 예. 타고 다니면서 하는 롤러코스터 씬이나 아니면 니모를 찾아서에서 정말 그 바다, 열대 바다의 풍경을 실사 못지않게 살려내는 그런 기술들을 보여주면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도 아니고 예. 또한 거기에 맞는 그 아이들과 가족 관객들과 10대 이상 관객들에게 또 어떤 그 자극과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에 대한 개발도 같이 진행되고 그래서 결국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라는 것도 하나의 표현 도구다. 그 예. 화구라고 해야 되나요? 예, 맞아요. 예. 화구. 새로운 화구인 것이지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더 기계적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존의 2D 애니메이션, 셀 애니메이션처럼 예술이 아니다라고 네. 말할 수는 없다는 게 이제 예, 더 예, 지배적인 의견이 그렇구나,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 그러니까 새로운 화구를 가지고 네. 거기에다가 어떤 예술이나 혼을 집어넣는 것은 창작자, 네. 그 애니메이터들의 아이디어나 어떤 정신이지 아 그래요. 그 기술을 탓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실제로 픽사라는 이름도 예. 픽셀 플러스 아트의 결합이라고 네. 예,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화소와 예술, 네. 그래서 정말 디지털 화소의 예술을 하겠다라는 이제 제작진의 야심이 들어있는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혜림 씨와 함께, 미국의 이제 비주류 애니메이션 MTV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디즈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 부활한 이야기, 또 스튜디오들 간의 경쟁, 춘추전국 시대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드림웍스와 3D 애니메이션의 등장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마무리보다 천원에 가까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춘추전국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디즈니의 아성을 무너뜨릴 만큼의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 스튜디오들은 사실 적고요. 네. 아무래도 드림웍스가 98년에 개미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왕자가 일단 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디즈니와는 다른 성인 관객들을 볼 수 있는 어떤 애니메이션, 서사적인 애니메이션으로 차별화 전략에 성공했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런데 이 2D 애니메이션이 사실 더 이상 성공 거두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토이스토리 네. 이후로는 정말 토이스토리 2뿐만 아니라 그 픽사의 작품, 3D 작품들과 드림웍스에서도 가장 성공을 거둔 건 슈렉이니까요. 그래서 네. 2D 셀 애니메이션의 어떤 쇠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3D 애니메이션이 정말 새로운 장르이자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3D 애니메이션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드림웍스와 뭐 디즈니가 일단 다음관 양강 구도를 이어갈 것 같은데요. 할리우드의 주류에서는. 네. 또 반면에 그 국내에서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찾아서 볼 수 있는 어떤 뭐 빌 프림턴이라든가 아까 다리아라든가 뭐 비비 서버트헤드 같은 그런 비주류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런 그 주류와 비주류 간의 그 교류가 있는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의 영토라는 게 이제 아마 저희에게 좀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두 시간에 걸쳐서 미국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을 이 정도로 정리 부족하나마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지금 장편 애니메이션 개방은 미뤄졌는데요. 네. TV 시리즈는 거의 완전 개방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뭐 최신작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되어 왔고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네, 얘기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고맙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두 곡 이어서 한번 들어보죠. 토이스토리와 이집트 왕자에서 한 곡씩 한번 들어볼까요? 토이스토리 중에서 랜디 뉴먼과 라인 러벳의 You've Got a Friend in Me 그리고 이집트 왕자 중에서는 Deliver Us 두 곡 듣겠습니다. boy. And as the years go by, our friendship will never die. You're gonna see it's our destiny.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in me. 네, 두 곡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서울 도봉구 방학일동의 홍선주 씨 반갑습니다. 그리고 울산 동구 화정동의 최재철 씨도 잘 들으셨어요?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두 곡, 토이스토리 중에서 You've Got a Friend in Me 이 곡 들어봤고, 또 이어서 20도 왕자, 그 웅장한 곡, 오빠 하사의 음성이 아주 신비롭게 들리던 Deliver Us 들어봤습니다. 광주 북구 오룡동의 이의승 씨가 실연, 그러니까 사랑을 떠난 이후에, 사랑에서 실패한 이후에 그 실연의 괴로움이 다름 아닌 호르몬의 작용 때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분이 말씀하셨으면 별로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시네요. 그래서 그 근거가 상당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의성 씨가 쓰시길, 몇 년 전 과학저널에 술 만들 때 필요한 효모가 번식을 할 때는 페로몬을 분비하는데 만약 페로몬 분비 후에 짝짓기에 성공한 효모들은 괜찮지만 짝짓기를 못한 효모는 그 독성 때문에 죽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었다고요. 사람도 사랑을 하면 페로몬이 분비된다는 사실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페로몬 향수까지 팔린다고 하는데 아마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가슴앓이를 하는 까닭도 모두 다 그 페로몬의 독성 때문이 아닌가 밤새 상상해 봅니다 라고 이희승 씨가 적으셨어요. 그러면서 엊그제 시내까지 나가서 헌혈을 하고 오셨다고요. 헌혈하고 물 많이 마시고 나면 새로운 피가 나와서 제 몸속에 있던 페로몬의 농도가 떨어질 거라는 황당한 상상 때문이었는데 의외로 효과 좋습니다. 제법 기분 괜찮습니다 하셨어요. 이의승 씨 지금 페로몬의 독성이 몸안 가득한 상태이시군요. 이의승 씨의 마지막 말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괴로우신 분들 헌혈합시다. 네, 과학적으로도 근거 있는 이야기일 거라고 믿으면서 이의승 씨 그리고 괴로운 많은 분들 그렇지 않더라도 헌혈을 하시고 싶은 분들 마음 따뜻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독일 영화 독특한 독일 영화 있죠. 우리 임재윤 프로듀서가 아주 좋아하는 신과 함께 가라 중에서 곡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탈리엔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이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